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충청도 땅에 내기 골프를 치러 갔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강도들에게 1억 1,819만 원을 강탈당했다는 뉴스 보셨죠? 피해를 당한 분들이야 오죽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강도당한 분들 중 한 분이 모 환경신문사 사장이시더군요.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삼아 자기 돈 내고 골프 치는데야 무슨 특별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환경신문사 사장과 골프 좀 이상하죠? 국산품 애용을 부르짖는 지도급 인사, 그의 집에 있는 비싼 외제 가전제품, 수돗물은 무해하다고 발표한 관계자, 그가 먹는 비싼 생수,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항상 좋은 일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기현, 기윤, 연춘, 벼라, 정은이라는 친구를 갖고 계신 성함을 안 밝히셨네요. 그분께 졸업 선물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다잉 영의 러브 테마 I'll Never Leave You, 케니지의 색소폰과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잔잔한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현대 영화에 있어서 촬영이나 배우들, 그들의 연기 못지않게 음악 역시 감독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상과 음악의 절묘한 조화. 아마 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감독들에게서만 가능한 것이겠죠. 이 다잉영을 만든 조엘 슈마크 감독도 아마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모양이에요. 음악이 참 아름다웠죠. 그리고 프랑스의 클로드 룰루슈 감독, 음악을 이해하는 감독, 이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남과 여, 사랑과 슬픔의 본래로, 이런 그의 영화들은 제목만 떠올려도 그 주제음악이 입가를 맴돌고 또 영상이 떠오르고 그렇게 되죠. 아, 오늘 새 영화 시간. 이 클로드 룰루슈 감독의 최신작 한 편 준비했습니다. 그는 내놓는 작품마다 항상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무척이나 특이한 소재의 영화를 한 편 완성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라벨 이스토르. 인연을 중시하는 동양의 윤회 사상에 바탕을 둔 영화예요. 현재 국내에서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죠.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예수와 두 여인 오도나와 마리를 통해서 클로드 룰루시 감독은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회라는 불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만난다. 얘기의 시작부터가 아주 이색적이죠. 그런 만큼 제작 당시 종교계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이 영화 음악은요. 클로드 룰루시 감독과는 오랜 컴비를 이룬 프란시스 레이가 맡았습니다. 영화 La Belle Histoire 중에서 La Belle Histoir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음악을 이해하는 감독의 작품답네요. 영화 La Belle Histoire 중에서 La Belle Histoir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영화는 2000년 전 한 유태인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가 형장으로 끌려올 때 그를 흠모하던 많은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창녀 오도나도 있고 벌꿀을 그에게 바치려는 여인 마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로마 병사 시몬과 처형장의 모습을 암벽에 새기려는 조각가 피에레도 보입니다. 이 네 사람은 윤회의 굴레를 따라서 20세기 말 프랑스에서 재회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 집시의 피가 섞인 한 사내는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예수라고 불립니다. 한편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신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불량소녀 오도나는 어느 날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 시몽이 오도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는 분명히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이 시몽의 배려로 풀려난 오도나는 고미술품 중개인을 만나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 옛날의 조각가 피에르였죠. 전직 여교사인 마리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그녀는 신의 사랑과 정의의 상징인 이스라엘 꿀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평생 소원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전설 속의 벌을 찾는 것인데요. 어느 날 집시 아이들을 교육시키다가 예수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가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천 년을 거듭한 윤회 끝에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영원한 관심사를 동양 사상으로 접근한 아름다운 이야기. 이 영화는 평론가들의 찬반 양론이 끊이지 않는 그런 문제작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시공을 초월한 영상을 무리 없이 연결해주는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 그리고 오도나 역을 맡은 베아트리스 달의 연기만은 모두 만장일치의 박수를 받아냈다고 하죠. 이 베아트리스 달은 베티 블루 37.2, 이 영화에서 무척이나 육감적인 연기를 펼쳤던 그 여배우입니다. 자, 거역할 수 없는 인연 앞에선 네 사람의 젊은 연인들. 이들이 그려내는 사랑의 얘기. 과연 어떤 모습일지. 클로드 룰루슈 감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무척이나 궁금해지네요. 영화 속에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레자비에 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꿀벌들입니다. 그대 보 가래. 정성희 씨 모시고 영화 보는 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희 씨, 저번에 퀴즈를 내주셔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엽서와 편지를 보내셨네요. 한번 이 중에 정답이 있는지 봐주세요.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플레이어 중에서 예. 그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과연 어디에 출연하는가 그런 퀴즈였죠?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아직은 정답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네. 한 주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분들 중에서 아직 아무도 없어요? 네. 예. 자, 그러면 한 주만 더 여유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어를 많이 보시고 그 중에서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성희 씨 오늘 어떤 영화 얘기 해주실 건가요? 요즘은 어떤 영화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은임 씨는? 저요? 글쎄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엽서에 오는 거 보면 그 중국, 홍콩 무협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 무협 영화 또는 홍콩 검술 영화라 불리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홍콩 검술 영화에 대한 그 서구에서의 호칭은 그 소드 필름, 칼싸움 영화가 아니라 네. 홍콩 칼리오그래픽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칼리오그래픽이요? 그러니까 안무극 예. 일종의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이 계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콩 영화 산업을 잠깐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홍콩에서 처음 영화 산업이 시작된 것은 상해에서 네. 홍콩으로 옮겨가면서 1934년 최초의 홍콩 영화인 어광곡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1949년 국공내전이 종식되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고 본토가 모택동 시대로 시작되면서 홍콩은 그 자체로 독립되게 되었습니다. 1958년에 그 런런쇼가 쇼브라더즈사를 창립했고 1968년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홍콩 영화의 주류는 멜로드라마였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홍콩에 이민화 살고 있는 이민 세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려다 보니 네.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는 그 지금과는 달리 홍콩의 극장가는 헐리우드 영화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얼리즘에서 현실 도피에로 영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시도로 1963년도에 최초의 검술 영화라고 불리우는 금도괴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홍콩 무협 영화, 그러니까 검술 영화의 기원은 그 63년?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어진 건가요? 20년간의 역사를 갖는 예. 셈이죠. 그 한국에 최초로 수입된 무협 영화는 그 방랑의 결투라고 못 보셨을 텐데요. 예. 왕우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966년에 그 호금전의 대취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아마 이것이 무협 영화의 본격적인 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처음으로 그해 홍콩 흥행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네. 무협 영화의 붐을 갖고 온 것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두 편의 영화입니다. 1967년에 호금전이라는 감독의 용문의 결투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용문의 결투. 예, 네. 이 영화는 그 후일 여러분들도 보신 신용문객잔의 네. 원판입니다. 아, 즉 이 영화의 그 홍콩, 그러니까 중국어 제목은 용문객잔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은 아마 제목이 너무 촌스러워서 입으로 들으시던 분들 다 웃으시겠지만 저희 세대에는 신화처럼 남아있는 영화 장철이라는 감독의 의리의 사나이 외팔입니다. 네. 돌쇠가 아니라 외팔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홍콩 영화의 아버지이자 홍콩 영화의 두 가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호금전이라는 감독은 이미 세계 영화 감독 사전에 실릴 만한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그 영어 이름은 그 낑후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중국 북경생입니다. 그 중국화를 전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예와 문장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무협 영화의 북경 오페라의 전통을 연결시켜 놓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그 액션 장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안개와 비, 숲과 빛, 그리고 바람들을 이용해서 시네마스코프 화면하면 세로가 더 긴 화면이죠. 네. 1:2.35 네. 비례의 그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다 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헐리우드의 고전적인 시스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호금전은 이것을 꼭 메꾸려 생각하기보다는 여백과 깊이, 짙고 엷은 농담의 화면을 구사하여 그 안개와 비의 화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화에 그 배웠던 사람답게 그 화면을 그림처럼 완성을 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것은 그의 그 멋부리기, 잘난 체가 네. 아니라 무협활극 속에서 호금전은 그 싸움의 덧없음, 인간사의 그 복잡함이 네. 자연의 평화스러움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조화의 세계를 그려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그 영화를 보고 싶은데요. 그런 필름들을 저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영화들이 사실 그 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수입되지 않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70년에 찍은 협녀라는 영화 때부터입니다. 이 네. 영화는 2시간 55분에 걸친 그야말로 대작입니다. 네. 그리고 깐느 영화제에서 고등기술 심사위원 대상까지 받은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 그 여자와 네. 또 한 이 여자를 보호하는 장군이 청나라에 쫓기며 명나라를 건설하려 하다 네. 결국에는 소림사에 귀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은 Touch of Ze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ouch of Zen요? 선의 접촉, 선의 네. 손길이라는 뜻인데요. 네. 불교적인 그 분위기가 영화 전편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대나무 숲에서 무사들이 허공을 가르며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무사가 허공에서 수직할강하여 상대 무사를 베는 장면에 화면 분할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즉 서극이나 정조동 같은 꼬마들은 결코 쫓아올 수 없는 네.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지금 다시 보면서도 여전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이드 시네마 같은 잡지에서도 이 영화는 그야말로 그해 깐느 그랑프리를 받아 마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즉 홍콩 영화를 낮게 평가하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네. 바라는데요. 이 호금전의 전통과 또 하나의 전통은 장철, 그 중국 이름으로는 창체라고 불리우는 전통이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화는 대거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는데요. 아마 이 제목도 기억나시는 분들이라면 대단하신 분들인데 의리의 사나이 외파리와 돌아온 외파리 그리고 외파리와 맹협으로 이루어지는 외파리 3부작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한쪽 팔 뒤로 가리고 찍는 그 좀 무지막지한 영화들이 유행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심야의 결투 또는 금연제라 불리는 영화 대협객, 단장의 검, 복수 같은 영화들이 그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을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개봉되었습니다. 네. 이 사람 영화의 특징은 스튜디오 시스템입니다. 즉 호금전이 야외 촬영의 네. 영화를 찍는다면 이 사람은 스튜디오 영화를 찍고 네. 있고 또한 홍콩 영화에서 스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 그래서 왕우라는 주연 배우와 이 배우가 나오면 꼭 악역으로는 라열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네. 강대위와 정룡은 늘 형제로 나오고 이 정룡은 후일 영웅본색으로도 나오죠. 아, 네. 이 두 사람이 형제로 나오면 악역은 꼭 진성이라는 배우가 맞는 식의 스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즘 홍콩 스타 시스템을 이 사람이 뭐 그렇죠. 창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의 상업주의 홍콩 영화를 만들어 놓은 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은 그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가 영웅주의고 네. 두 번째가 허무주의이고 마지막이 폭력의 극대화입니다. 예. 그래서 홍콩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슬로우 모션 기법을 만들어내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을 극대로 확장시키는 것도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그 주인공은 죽거나 떠나가고 일정한 시련을 거쳐야 하며 최고의 미덕은 희생이고 이 모든 원칙은 남자 주인공의 세계라는 특유의 네.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호금전의 영화가 그 화면을 북화의 전통과 중국 북부 무술의 세계로 끌어낸다면 창체는 남화의 전통으로 중국 남부 무술의 세계를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두 사람의 영화가 점차 세련되어 간 것은 좋으나 그 정도를 넘어서서 황당무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또한 시대극 이야기에 관객들이 식상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그 홍콩 영화의 천하통일을 이룬 것이 다름 아닌 이소룡. 예, 그 이름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영어 이름 브루스리라고 알려진 예.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당산 대영으로 등장하여 혜성같이 등장하여 그야말로 네. 정몸은 맹룡과강 용쟁 후투를 거쳐 네. 사망 유희의 마지막 부분을 찍고 죽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이소룡 하면 그 이상한 기합 소리와 쌍절곤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흉내내다 무척 그 다치곤 했던 예. 바로 그것을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소룡 영화의 특징은 홍콩을 중심에 놓고 화교 문화권 이민 세대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즉 당산대영 같은 데뷔작에서는 그 외지에 나가 있는 화교 이민 세대의 애환을 네. 그린 것이고 정무문은 일본을 빗대어 영국에 소속되어 있는 자신들을 빗댄 것이고 맹룡 과강은 로마에 간 이민 화교들을 또 한 번 네. 이야기했고 용쟁 호투에서는 외국 열강 사이에 낀 중국 문화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웅은 중국의 주체성 회복과 중국어권 민족의 연대감 그리고 일본이나 외국을 빗댄 반제국주의적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교 문화권의 민족적 영웅으로까지 꼽히고 게다가 제임스 딘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신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이 배우는? 아직도 이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마약 중독이라는 설이 있고 네. 또 이수룡의 갑작스러운 부각으로 인해서 영화사의 재분할이 이루어지면서 홍콩 마피아에 의한 처단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극적인 죽음이네요. 홍콩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사람들은 영화로 해서 목숨도 건다는 것인데 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이연걸 매니저는 예. 영화 사인 잘못해서 총 맞아 죽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사인을 잘못해서요? 예. 즉 두 가지 영화를 동시에 사인을 하는 바람에 네. 또 한쪽 영화사에서 그것은 참을 수 없다 해서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 대로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홍콩 영화 배우들은 그래서 오히려 영화 바깥이 더 예. 영화 같다는 예.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렇네요. 그 이소룡 이후 홍콩 영화는 불법과 마약 좀 전에 네. 얘기한 대로요. 그리고 경제의 비약적 성공으로 관광 도시이자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홍콩에 걸맞는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세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82년 9월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국의 수상이었었던 마가렛 대처가 네. 중국의 1997년에 홍콩을 반환하겠다고 네.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폭락하고 이민이 급증하고 양로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은행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시 선생 같은 귀신 영화가 유행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이 시기에 홍콩 뉴웨이브들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경제적 부를 누리던 2세대의 자식들이 유학에서 돌아오거나 홍콩 영화에서 자라나서 그 잔뼈가 굵은 영화 세대들이 영화판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콩 영화를 헐리우드처럼 키우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유학 갔던 세대들인데요. 네. 유럽식의 작가주의 영화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서극, 쓰이하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51년 베트남생 화교 이민 세대인데요. 네. 1966년에 홍콩으로 이주한 이후 1969년에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계 다큐멘터리 작가인 크리스틴 초이와 함께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후 홍콩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컬트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데뷔작인 접변, 그 영어 제목으로는 버터플라이 월리어, 즉 나비 무사라고 알려진 이 영화에 있어서는 일종의 황제의 무법자 같은 영화를 찍었고 네. 또 제일 유형 위험이라는 영화에 있어서는 데이빗 린치 스타일의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촉산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홍콩 영화의 미래가 바로 헐리우드 SFX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촉산을 찍은 팀은 다름 아닌 스타워즈를 만든 ILM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극의 야심은 홍콩의 스타워즈를 찍는 것이었었으나 결과는 끔찍한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헐리우드의 SFX와 중국의 문화적 전통 사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 그는 프로듀서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듀서 이후 두 사람의 감독을 그는 데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한 사람은 오우삼이고 또 한 사람은 정소동이었습니다. 예. 두 사람은 모두 그 장철 감독 연출부의 출신인데요. 오우삼은 잘 알려진 대로 영웅 본색으로 홍콩 누아르의 붐을 만들었고 그렇죠. 정소동은 천녀 유혼으로 이른바 예. 고스트 판타지 무비, 즉 유령 환상 특급 유의 영화를 네. 완성시켰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진보된 테크놀로지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스타일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한 서극은 재빨리 이 영화들이 무협 영화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영웅 본색은 생각해보십시오. 칼 대신 총으로 총이죠. 바뀐 검술국의 다름 아닙니다. 유난히 다른 서구 영화들에 비해서 영웅 본색이 유난히 가까운 거리에서 마치 칼을 휘두르도 총을 쏘는 영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또 천녀 유혼은 하늘을 나르는 캘리그라픽, 즉 안무극을 바탕으로 한 무협지 공간에서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웅 본색, 우리가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 총싸움 영화에서 요즘은 고대의 그 무협 영화 전통으로 다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성희 씨가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 홍콩 누아르 총싸움 영화도 그 옛날에 그 무협 영화의 전통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가제 다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오우삼 영화의 표현 방법이 네. 유난히 장철 영화의 표현 방법과 네. 같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서극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90년대에 찍어야 될 영화는 무협 영화의 부활이라는 것이고 또 촉산에서 실패한 SFX를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이민가 있던 호금전을 끌어들여서 소강호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화로 호금전은 중도 하차했고 정소동과 이혜민이 이 영화를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잘 알려진 대로 두 가지 종류의 영화가 기획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소강호 2편으로 기획된 동방불패, 신용문 객잔 동방불패 2편, 그리고 신용문 신유성 호접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보이고 또 하나는 이연거를 내세운 황비홍 3부작. 네. 이 영화는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예. 하는데요. 이 황비홍 영화와 이 두 가지 영화를 적당히 중국식으로 짬뽕시킨 아류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SFX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서극은 촉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틀림없이 무협지의 하이테크 상상력을 더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불행히도 예정된 실패입니다. 호금정과 장철은 이미 이 장르가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로 풀려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호금전은 북경 오페라의 전통과 중국화의 기법을 미장센 화시킨 것이고 장철은 액션의 극단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여 이 영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네. SFX 즉 특수 촬영 기술은 전혀 다른 전통입니다. 네. 이것은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서구 이술사의 전통에서 시작하여 영화에서 오늘날까지 테크놀로지와 결합되어 발전된 것입니다. 즉 네. SFX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SFX는 환타지 때문에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화면에서 이 기계 복제 예술 작품이 사건의 사실화를 그 극단까지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헐리우드 SFX 영화들이 우주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터미네이터 2의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의 환타지화입니다. 네. 이것은 무협지의 전통과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FX가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오히려 화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결국 SFX는 작품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시각적 신기함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극의 영화는 세련되면 될수록 작품의 격이 떨어지는 이상한 아이러니에 네. 빠지게 됩니다. 동방불패2가 그렇고 네. 신유성 호조검이 바로 그 예입니다. 호금점과 장철의 영화가 근거로 했었던 북경오페라는 이 북경오페라는 황당무계한 전제, 즉 그렇죠. 보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네. 신화적 공간 위에 생겨진 여백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백을 상상력이 아닌 SFX로 꾸역꾸역 메꿔나가는 것은 그 스스로 이 장르가 거짓임을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협 활극의 비극이 1997년 중국 대륙에 대한 불안, 즉 폭력과 노스텔지아, 즉 희망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일종의 도피주의이며 임청하를 정점으로 놓는 영웅주의의 퇴보이고 이것은 유교사회문화권에서 여성을 정점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SFX 장르의 혁신을 통하여 홍콩 영화 산업의 쇠락에 대해서 즉 은행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본이 열악해지고 있는 난립하고 있는 홍콩 영화 산업을 하이테크에 의한 수평 통폐합을 통해서 일종의 독과점 병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극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재능 있는 감독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며 네. 또 일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홍콩 영화의 작가들을 말 그대로 상업주의 영화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왕가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망가지고 있고 네. 허안하는 결국 대만으로 떠났고 네. 방육평과 어모는 그 영화를 중단하고 있으며 관금붕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것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홍콩 영화의 미래 1997년은 생각보다 더 빨리 도착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콩 무협 영화의 전통을 초기에서부터 현재 서극 감독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서극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조금은 의외이고 그런 식으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재 홍콩 영화의 현실이고 정성희 씨가 보시기에 그러면 홍콩 무협 영화, SFX 영화, SFX 기술이 가미된 이 홍콩 무협 영화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서극은 제 생각에 재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재능 있는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서극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는 홍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헐리우드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제가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자기의 최고의 야심은 서유기를 찍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무협 영화들에 대한 일종의 실험들도 어쩌면 서유기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소유기가 오기 전에 1997년이 먼저 도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소희 씨와 오늘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이 홍콩 무협 영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악 듣죠. 동방불패 2 중에서 진숙화가 부릅니다. 인간 세상을 보고 웃다. 샤홍춘. 우리 집은 시골집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볼 돈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쌓아놓고 질리도록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전남 영광의 이남순 학생. 나중에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자 되시면요, 혼자만 보시지 말고 비디오 테이프를 공짜로 다른 사람들과 전부 나눠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서울 송파동의 양원보 학생과 그리고 아버님께 힘내시라고 아주 힘있게 제가 외치고 문을 닫겠습니다. 실망에서 벗어나시고요, 힘내시고 앞으로 새날 잘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